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나미비아 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와 낭골로 음분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정기서 사이의 회담이 22일에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들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주요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한편 리수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24일 비행기로 요하네스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나미비아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로 수도 윈드후크를 출발했습니다. 재류기간 대표단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학교와 나미비아 영웅릉 독립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